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절세윈들의 영상을 숭음하게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강동 수력건설연합기업소에 천만 군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간지구와 구월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함경남도 리연군 송정협동농장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인들의 대양의 모습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